정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펼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휘황한 대로를 따라 질풍노도천나가는 역사적인 시기에 소집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전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온 나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을 담아 비범한 정치 실력과 거창한 혁명 실천으로 주체 혁명 위협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키시어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우리 공화국을 필승불패의 정치 사상 강국, 군사 강국으로 더욱 위용떨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한 역사의 이 시각 전체 회의 참가자들은 다함없는 경모와 불타는 충정의 마음을 담아 폭풍같은 만세 환호를 올리면서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 것은 우리 공화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국가로 공급발전시키고 조국과 민족의 전엄과 국력을 세계 만방에 떨치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계승완성해 나가는 데서 역사적 사변으로 됩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 높이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열화같은 흠모와 신뢰심의 표시이며 경의하는 원수님의 영도 따라 사회주의 위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아가리는 천만 군민의 틈없는 신념과 확고부동한 의지의 발현으로 됩니다. 전체 회의 참가자들은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끝없는 감격과 기쁨을 안고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영도를 한치의 트침도 없이 한 걸음의 양보도 없이 충직하게 받들어 갈 혁명적 열의로 가슴 불태웠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받들어 모시고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끄시는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이 땅 위에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천하제일 강국을 반드시 일도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